안녕하세요. 2시에는 이창록입니다. 네, 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평창 올림픽 소식이 하나둘 전해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이죠. 이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스키애슬론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15km에 15km를 미끄러지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운동인데요. 보기만 해도 지치고 힘이 절로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누구인가 하면요. 경기가 시작되어 출발하자마자 그만 땅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진 선수라고 합니다. 이 사실 시작부터 넘어지면 금방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까? 이 다른 선수들은 저만치 멀리 나가 있는데 본인만 다시 출발을 해야 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 선수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출발이 살짝 부진한 것 같았어도 열심히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분명 인생의 금메달을 따낼 겁니다. 2시에는 이창록입니다.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곡 김태우가 인사드립니다. 하이 하이. 그대 보는 내 맘 하이 하이, 내 기분도 하이 하이, 불했던 지난 날은 바이 바이, 하늘 위로 하이 하이, 나의 사랑 하이 하이, 이제부터 우리 둘만 서로 사랑해요. 그댈 처음 본 순간 나 한순간 모든 게 변했죠. 그대의 미소를 나 온종일 지울 수 없네요. 미쳤나봐요. 눈치도 없이 가슴 뛰고 숨이 막혀와요. 그대 얼굴만 첫 곡으로 김태우의 하이하이 전해드렸습니다. 2시에는 이 시간은 낮추치 소파를 가장 싸게 판매하는 에이스 가구점 북경중위대 자존심을 지킵니다. 올림픽과 윌턴 북경의술원 소비자 만족 1위 믿을만한 1등 관광은 아주투어뿐입니다. 아주좋은 아주관광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리를 앞으로 쭉 펴보세요. 신문을 넓게 펼쳐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두 팔 벌려 시원하게 기지개를 켜보세요. 슬라이딩 좌석 쿠션으로 대한항공의 이코노미석은 정말 넓습니다. 당신을 가장 편안하게 대한항공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타이어의 절대 강자. 가격 만족, 품질 만족. Tires for you, the sale. 금호 타이어는 물론 미쉐린, 브리지스톤, 구디어 등 유명 브랜드 최저 가격을 보장합니다. 타이어 4개 교환 시 Wheel Alignment 공짜. 타이어 Alignment, Brake Shop. 최고의 품질, 확실한 워런티. 에어컨 점검과 수리도 최저 가격 보장.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타이어스 보이는 오렌지 돌프길 비치에서 한 블록 동쪽 스탠턴 신호등지나 100m 지점 714-523-5300 714-523-5300. 타이어를 살 때에는 타이어스 보유. 직업상 제가 눈을 참 많이 썼는데 집에 오면 눈이 피곤하고 아주 힘들었어요. 누리아이를 한 30분 쓰고 나면 아주 편안하게 아주 눈이 시원했어요. 요즘은 그게 아주 낙입니다. 누리아이를 3개월을 써봤는데 눈이 참 편안해졌어요. 눈에 뭐 알갱이가 있는 것처럼 불편했는데 그것도 다 사라지고요. 많은 분들이 누리아이의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안구 건조증 치료기 누리아이. 건강을 생각하는 헬스 코리아 213-385-1000호. 우리의 눈은 3초에 한 번씩 깜빡이고 하루 16시간 이상 쉬지 않고 일합니다. 특히 잦은 스마트폰 사용은 눈 주위 근육에 피로를 누적시켜서 눈물과 혈액이 순환되지 않아 안구 건조증과 시력 저하를 불러옵니다. 눈의 건강은 적당한 눈물의 순환을 통해 지킬 수 있는데요. 누리아이 5800은 눈 주위를 마사지해서 건조한 눈, 침침하고 뻑뻑한 눈, 시야가 흐린 눈 등의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자세한 문의는 헬스코리아 213-385-1000호, 213-385-1005, 213-385-1000호로 연락주세요. 김대리 아들 돌잔치를 한다는데 장소가 기억이 안 나네. 당연히 왕성이겠죠. 오렌지 카운티에서 돌잔치하기 가장 좋은 곳은 왕성뿐이잖아요. 맞다, 왕성, 왕성이야. 최대 200석 규모를 자랑하는 왕성에선 회사 모임, 결혼식, 피로연까지 모든 파티가 가능합니다. 왕성 식사 선물권 있기도 최고고요. 12주년 오픈 기념 코스 메뉴를 특별 세일하고 있는 왕성. 발렌타인스데이의 달콤함도 왕성에서 즐기세요. 유클리드 길 파이저 병원 맞은편 714-778-9988. 2시에는 이창록입니다. 네, 지금 시각 2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도요타 제공 후리의 교통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10번 이스부터 봅니다. 오늘 피코 블루버드에서부터 번디 드라이브까지 밀리고 있고요. 다시 마닝 에비뉴에서부터 차량 밀리기 시작을 해서요. 라브리아 에비뉴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네, 웨스트 방향도 크린셔 블루버드에서부터 베니스 블루버드 있는 곳까지 그 구간이 지금 밀리고 있네요. 네, 101 이스트 방향입니다. 베니스 블루버드에서부터 170번 노스 갈아타는 곳까지 밀리고 있고요. 101 사우스 쪽 내려와서 다시 웨스턴 에비뉴에서부터 글렌데일 블루버드까지 오늘도 역시 차량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0번 노스 방향입니다. 다운타운 익스포지션 블루버드에서부터 3가 다운타운 3가 있는 곳까지 밀리고 있고요. 특히 애덤스에서부터 9가까지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 사우스 방향도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익스포지션 블루버드에서부터 51가까지 밀리고 있네요. 네, 105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105번 웨스트 방향 가필드 에비뉴에서부터 임페리얼 하위에 있는 곳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91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롱비치 블루버드에서부터 다우니 에비뉴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다우니 에비뉴 있는 곳에 차량 사고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번 웨스트 방향도 밀리고 있습니다. 벨리뷰 스트리트부터 차량 밀리기 시작을 해서요. 파이오니어 블루버드 있는 곳에 차량 사고 있어서 그곳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 오늘 올림픽 블루버드 피코 블루버드 있는 곳에서부터 커버 블루버드이죠. 소텔 블루버드 있는 곳까지 차량 밀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프리 교통정보의 시간은 도요타 제공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도요타의 Go for Gold 세일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buyatoyota.com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의 모든 혜택을 확인하시고 도요타의 낮은 이자 융자와 엄청난 리스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티아라의 노래죠. Day by Day. 내 품은 너에게 피난처 다른 사람을 나는 버려져 사랑 그 끝은 까만 터널 속 보이지 않는 길이 나는 너무 두려워 태양이 내리쬐는 붉은 사막처럼 목말라 울고 있는 사람처럼 Kiss me my baby 이 밤이 가기 전에 내게 어서 빨리 Day by Day 네 품이 그리웠죠 너무 갑자기 여자가 경찰서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저 무슨 일이시죠? 경찰관 아저씨, 어떤 남자가요? 저를 자꾸 따라와요.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은데요? 경찰은 여자 얼굴을 한번 흘끔 쳐다보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 그러네요. 제 생각에도 그 남자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논산훈련소에서 고생하고 있던 훈련병 시절 제일 많이 했던 일은 훈련이 아닌 제초 작업이었죠. 그날도 넓은 연병장에 있는 잡초를 다 뽑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불평을 하며 열심히 잡초를 뽑고 있던 중에 어떤 녀석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이 풀 뽑으려고 군대 왔냐? 아 정말 이 제초제 하나 사서 쫙 뿌려버리면 다 없어질 건데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시키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교관이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두 혹시 기분이 나빠진 교관에 의해서 단체로 기합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일순간 긴장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관이 하는 말을 듣고 모두들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니들이 제초제보다 더 싸잖아. 네, 버스커버스커의 노래죠. 벚꽃 엔딩. 그대여.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어예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어예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둘이 요즘 이상하게 살이 좀 찌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거나 지나친 스트레스 또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체중이 쉽게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외신 매체 보도에 따르면 유난히 살찔 확률이 높은 직업들이 또 있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죠. 우선 첫째 여행사 직원, 두 번째 변호사, 세 번째 사회복지사, 교사, 디자이너, 행정조교, 비서, 마케팅팀, 홍보팀, 에디터라고 하는데요. 미국 최대 여론조사기관인 해리스 인터랙티브의 연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직업은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설문 응답자의 44%가 업무를 시작한 뒤 체중이 증가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고요. 또 식사 혹은 간식까지 책상에서 해결한다고 하는군요. 체중 증가의 또 다른 이유로는 이 패스트푸드 섭취 그리고 굶기, 업무 압박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낮 시간 동안 잠시라도 걷는 것이 좋고요. 항상 물을 많이 마실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강식 점심을 준비하는 것도 추천한다고 하는군요. 네, 오늘 또 기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요즘 감기 계속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데 특히 요즘 목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이 목이 아플 때 마시멜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시는데요. 자, 믿기 힘들지만은 이 마시멜로는 19세기에 어린이들의 목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너무 맛있고 달콤한 나머지 업자들이 사탕처럼 판매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그 당시에는 이 마시멜로라는 식품의 식물에 뿌리 즙과 설탕 그리고 계란 흰자 등을 섞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 민간요법은 기침과 인후통을 약화시키고 면역력 향상에 좋다고 하는군요. 보스턴 여성병원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 마시멜로가 타액 분비 과정을 자극해서 삼키는 것을 원활하게 만들고 목구멍의 통증을 경감시켜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목이 아프거나 또 현재 아프시거나 하면은 이 달콤한 치료법을 이용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윤미래가 노래합니다. To My Love. 모습 부르기가 어려워. To My Love, 윤미래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2시에는 이창록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광고 말씀 전해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사고 나셨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1800-601-310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형사법,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1-3101 제니를 찾아주세요. 좋은 물건 가득한 마이코 백화점. 바르기만 하세요. 가려움증 해방 가속한디 큐 39불 99. 폭포수 샤워기 파핀 샤워기 29불 99. 코드 제로 발 조격기 49불 99. 전자레인지 2분 30초 데워서 4시간 동안 뜨거운 원적외선 찜질 신비석 199불짜리가 세일 70불. 아토피 알러지 피부에 친환경 유기농 세제 9불 99. 잇몸 질환 임플란트에 좋은 켄트 칫솔 5불. LA 매장 323-734-1234 보에나팟 714-690-123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패치한가 리조트 앤 카지노가 설날을 맞아 2018 도요타 프리우스 두 대와 총 40명에게 $1,000 이지플레이 머니를 쏩니다. 클럽 멤버는 2월 9일과 23일 금요일에 게임을 하시면 대박 경품들과 최신형 도요타 프리우스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패치한가 리조트 앤 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77-711-2946으로 전화주세요. 패치한가 임직원 일동이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품질 좋은 한국 제품들이 가득한 원스톱 쇼핑 공간 웨스턴 백화점. 드디어 고객님들이 기다리시던 세본맞이 왕창 플로어 대세일. 여성 의류, 부인복, 남성복, 니트, 여자 신발, 가방, 핸드백, 각종 화장품, 꽃집, 청가물, 백양 쌍방울, 아동복, 애기 신발, 금, 은, 시계, 액세서리, 옷수선집, 강아지 옷도 판매하는 타운 선물센터, 건강식품과 스낵샵도 있어요. 세본맞이 플로어 대세일은 2월 16, 17, 18, 금, 토, 일, 단 3일간 놓치지 마세요. 웨스턴과 구가 웨스턴 백화점. 2시에는 이창록입니다. 네, 2시에는 이창록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천종산삼 그레이스강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또 쌀쌀해졌어요. 갑자기 지금 오는데 바람이 네. 좀 많이 부네요. 그래요? 네네. 비 얘기도 있었는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오긴 와야 돼요, 그죠? 그렇죠. 비가 좀 와야죠. 너무 네. 가물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자, 신만이 장석근의 천종산삼 이제 그 매장도 이제 많이 좀 이곳저곳 늘어났고 그만큼 찾으시는 고객분도 많아서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너무 그동안 저희 매장 이용해 주신 분들 많으셔서 네. 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그전에 한남체인 건너편에 그 올림픽하고 뉴엠프셔 코너에 네. 배버리 순두부 몰 안에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매장에 크게 네, 오픈을 하나 또 한 네. 이유가 네. 그 한남체인 건너편 몰이 주차장이 너무 복잡해서 맞아요. 손님들이 좀 컴플레임이 그동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를 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좀 주차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다가요. 네. 또 다행히 감사하게도 코리아타운 그 갤러리아 매장 분수대 앞에 네. 저희가 또 1월 2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천종산삼 LA 매장 이용하실 네. 분들은 한남체인 건너 배버리 순두부 몰로 오셔도 되고요. 네. 코리아타운 그 올림픽하고 웨스턴이죠. 네. 갤러리아 매장 네. 그 2층에 보시면 분수대 앞에 네. 저희 신만이 장석군 또 천종산삼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중에 편하신 대로 또 이용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분수대 앞에 그렇게 멋있게 오픈하니까 마치 천종산삼 때문에 분수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그래요? 아, 네. 네, 기다렸다는 시 거기다 딱 이렇게 오픈하셔서 너무 멋있습니다. 네. 부엔나팡 매장으로 가셔도 되잖아요, 그죠? 예, 오렌지 카운에 계시는 분들은 부엔나팡 매장이 있는데요. 네. 5300 비치 블루버드 부엔나팡이고요. 비치하고 멜번 길입니다. 여기도 한남체인 건너편에 있고요. 네. 거기 보시면 홈쇼핑 월드라고 여러분들 많이 방송 들으시잖아요. 많이 가시죠, 또. 네,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에나팡 매장도 비치와 멜번 그 코너로 오시면 되겠고요. 네. 전화번호 미리 좀 말씀드리면 213-388-1234번 네. 388-1234번 한 전화로 전화 주시면 네. 세 군데 매장이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나오신 이유는 발렌타인스데이도 이제 네. 네, 사랑을 표현해야 될 때도 그렇죠. 왔고요. 설날도 또 곧 다가오고. 네, 네. 이번 주가 너무 정말 뜻깊은 한 주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감사한 일도 많지만 네. 또 요새 왜 그렇게 아프고 힘드신 그러니까요. 분들이 많이 오시고 독감 때문에 또 뭐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리고 하여튼 있고요. 하여튼 올해는 힘들게들 시작하신 것 같아요. 감기 아니, 몸살 때문에. 예, 그냥 감기 몸살이 보통 한 달 뭐 두 달 이렇게 하면 끝이 나야 되는데 네네. 계속 뭐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그런 소식도 들리고요. 저도 어제 교회 갔더니 아시는 분 집사님 한 분이 두 번이나 병원을 갔다 왔대요. 너무 심해서. 그분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저희 그래요? 교회는 네. 예, 두 번을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맞으셨는데도 안 나서 야. 세 번째 주에는 가서 링거를 맞고 오셨는데 네. 어저께 갔더니 막 또 얼굴에 막 열꽃이 펴가지고 네, 네, 네. 예, 교회도 뭐 못 나오실 정도로 막 그런 분들이 많고요. 어제 저도 교회 가서 보니까는 들어보니까 감기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가 그럼들 하시죠. 예, 막 그 가래 끓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그리고 요새 그 감기 증세가 한 번 이렇게 끝났어도 네. 새로운 감기가 또 이렇게 옮겨져서요. 네,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인 것 같아요. 예, 그런가 봐요. 그래서 감기가 지금 두 번씩 앓고 있다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계시고요. 네. 참 그런 거 보면 또 이럴 때 또 그냥 살짝 지나가든가 아니면 안 걸리시는 분도 있고 평상시에 이제 면역력 관리를 참 잘 하신 분들은 말이죠. 이럴 때 건강하시단 말이에요. 제가 뭐 저 같은 경우도 실은 제가 이제 4년 반을 실은 뭐 산삼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네. 제가 한 1, 2년 전만 해도 감기가 오면은 이렇게 머리가 좀 아픈 증세 이 정도로 지나갔는데요. 네. 제가 올해는 그렇게 심한 독감이 돌았는데 제가 실은 지금 감기 안 걸리고 잘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네. 막 그 뭐라 그러죠? 신문에 저번에 보니까 호흡만 해도 감기가 없는데요. 공기 맞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한 공간에 있는 분들 거의 사무실에서 많이 옮기시잖아요. 그런데 네, 네. 실은 뭐 우리 그쪽 지역에도 막 감기가 다 옮아가지고 힘드셨는데 저만 또 감사하게도 감기가 안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 산삼 직원이라 감기 안 걸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는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은 네. 산삼 드셨는데 왜 감기 걸렸어요? 이러시는 분들 오세요. 그런데 네. 그런 분들은 워낙에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이라 1년에 그냥 한 번 드신다 그래서 감기가 안 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3년씩 이렇게 봄 꾸준하게. 가을에 드시던가 네. 네. 한 번 드실 때 한 3개월씩 이렇게 드셔놓으면 3년, 4년이 지나면 정말 내가 내 몸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면역력도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네. 감기 정도는 그냥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지는 거를 제가 또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감기가 여러 번 걸리신 분들이나 네. 아니면은 감기가 너무 오래 가시는 분들 네. 그다음에 뭐 다른 지병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건강식품을 아무리 드셔도 몸의 기력이 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천종산삼을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뭐 누구나 뭐 다 드시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래도 건강 생각해서 종합 비타민도 많이 드시고 나름 건강식품들 많이 챙겨 드시는데 네. 뭐 물론 다 좋아요. 다 좋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이게 그 직접 경험을 하시는 거니까 네. 산삼 한번 드셔보시면 네. 네, 효과를 또 좋게 보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뭐 특별 세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저희가 파격적으로 좀 세일을 준비해봤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네. 또 이제 설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선물하시는 분들 좀 도움 드리려고 저희가 세일을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생산삼을 200불짜리는 50%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100불까지 저희가 해드리고요. 네. 300불짜리 생산삼은 두 박스를 사시면 한 박스를 프리로 드리겠습니다. 오, 예. 예, 그리고 500불짜리 생산삼 두 달을 드실 수 있는 양인데요. 네. 500불짜리 생산삼을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300불짜리 저희가 꿀삼이 있습니다. 꿀삼. 네네, 지금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목 아프고 때 그다음에 기침할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제품인데요. 네. 500불짜리 생산삼 사시면 300불짜리 꿀삼 한 병을 드릴 거고요. 네. 1000불짜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뿌리를 담아서 네 달을 드실 수 있는 양인데요. 네. 400불짜리 산삼 파우치백 60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산삼만 다려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생산삼을 가져가시면 한 3주 정도 말리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동안 먼저 드시라고 400불짜리 산삼 파우치백을 한 팩을 드리겠습니다. 점점 선물이 커져요. 예, 이번 주는 하여간 뭐 네. 파격적으로 좀 선물을 드려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저희가 또 하나 준비한 게 뭐냐면 건산삼 네. 300불짜리가 한 달분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오늘 50%까지 세일을 해드려서요. 그동안에 건산삼 세일 안 하셨는데. 예, 사장님이 워낙에 또 건산삼은 양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뭐 산삼 이렇게 뭐 양에 대해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세일을 못 해드렸는데 네. 지금 감기 때문에 당장 드셔야 되는 분들 예. 뭐 그다음에 뭐 산삼주를 담그시는 것도 생산삼보다는 말린 산삼이 훨씬 좋거든요. 네. 그래서 300불짜리를 오늘 150불에 해드리는데 네. 딱 20분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넉넉하지 뭐 넉넉하게 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00불짜리 사시면 400불짜리 산삼 파우치를 드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산삼 파우치도 저희가 400불에 판매를 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드셔보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왜냐하면 네. 한 30년에서 35년 산으로 산삼을 우린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500불짜리 정도 파는 양을 담아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감기 걸리셔서 당장 드셔야 되는 분들 위해서 그다음에 또 패키지가 굉장히 커서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잘 나가는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1000불짜리 사시면 반은 산삼주도 좀 담아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반은 좀 산삼을 우려서 드시는 동안 그러니까 말려서 드실 동안 400불짜리 산삼 파우치 드시면 지금 감기가 걸리신 분들도 좀 빨리 회복할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드릴게요. 213-388-1234, 213-388-1234입니다. 오늘 이 세일해드리는 이 품목들은 선착순 20분께만 드리는 거니까 먼저 전화를 하시고 예약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장이 세 군데 있으니까 네. 네, 예. 전체 또 연락이 다 오면은 안 돼. 다 일일이 이 20명씩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각 매장마다가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매장 LA에서 전화를 받기 때문에 네. 통틀어서 20분이기 때문에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먼저 좀 전화를 예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13-388-1234번입니다. 자, 지금 감기가 이미 이제 들리신 분이라도 지금 이 파우치라든가 이런 거 드시면은 빨리 이제 회복도 빠르실 거고 좋다고 네. 했는데 자, 어떤 분들이 산삼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네. 산삼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은 7살 미만 아동은 못 먹고요. 그다음에 현재 조금 줘도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임산부 그다음에 모유 수유 중이신 분,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개복 수술을 하셔서 6개월이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은 네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드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신장 이식을 하셨거나 간 이식을 한 분들은 평생 못 드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빼고는 고혈압이 있는데요, 저혈압이 있는데요, 몸에 열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많이 오세요. 네네네. 그런데 천종 산삼을 드셨을 때 효과를 보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요, 네. 인삼 같은 경우는 사포닌이 6가지밖에 들어있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홍삼에는 이거를 7번 쪄서 7번 말리기 때문에 18가지 사포닌으로 늘어납니다. 네. 그런데 천종 산삼 같은 경우는 쉬운 6가지 사포닌이 들어있고요.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예, 그다음에 음량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으신 분 같은 경우는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혈압인 분들은 혈압을 높여주고요. 그다음에 열이 많거나 손이 뭐 뜨겁거나 늘 뭐 뒷목이 뻣뻣하신 분들도 천종 산삼을 드셔도 괜찮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혹시라도 뭐 인삼이나 홍삼 제품 아니면 다른 건강 제품을 드셨는데도 네. 특별히 효과를 못 보셨다는 분들 계시다면 네. 지금 천종 산삼 실은 오늘 건산삼 150불에 하는 것 정도 한 달만 드셔도요 감기는 안 걸려요. 우리 손님들 중에 거의 90% 이상이 다 한마디씩 하시는 것이 내가 이거를 먹어서 감기는 안 걸렸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 제일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너무 추위를 타서 1년 12달 내복을 입었던 분이 네. 산삼을 드시고 내복을 벗었어요 하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셨고요. 네. 그 다음에 머리숱이 많아지셨다는 분도 여자분이 있었고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머리가 원래 좀 약간 노란 빛깔이었는데 머리가 검어진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혈압과 당뇨가 있는 분이 계셨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슐린을 맞아야 된다고 처방을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산삼으로 지금 몇 달째 잘 이끌고 계셔서 지금까지도 인슐린을 맞지 않고 당뇨 정말 잘 조절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사포닌 종류가 많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효과들을 많이 보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특히 산삼을 드셨을 때 많이 좋아지시는 이유가 이 산삼 안에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런 사포닌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고혈압이나 당뇨나 합병증이 또 무섭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병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면역력만 올려드린다면 합병증을 네. 예방하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갱년기 여성분들도 실은 잠을 못 자서 네.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네. 산삼은 드셨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산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30%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네. 숙면을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설날이에요. 그 설날이기 때문에 요즘에 주위에 보면 유난히 한국으로 많이 보내드리더라고요. 네. 한국에 배송이 안 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요. 네, 네. 타주에도 배송 가능하고요. 예. 한국에도 저희가 배송 가능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300불짜리 150불이 한다거나 아니면 500불짜리를 사시면 300불짜리 꿀삼을 드리면 네. 꿀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꿀이 10%밖에 안 되고요. 산삼이 90%예요. 와. 그래서 아, 손님 여러분들이 오시면 네. 이렇게 반반이 섞였을 줄 알았는데 산삼이 이렇게 많이 들었냐고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가래 때문에 천식 때문에 네네. 기침이 너무 심하신 분들 목이 늘 부어있는 인후염 같은 경우에도요. 네. 꿀삼을 아침 저녁 따뜻한 물에 한 잔만 타서 드셔도 목이 가라앉으면서 굉장히 가래도 삭혀지고요. 네.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오늘 선물하실 때 500불짜리 하나만 사셔도 네. 500불짜리는 선물로 드리시고 그럼요. 300불짜리 꿀삼 집에서 또 상비약으로 드셔도 좋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제 200불짜리 100불에 네. 파는 것도 실은 드신 분들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세요. 네. 씹어서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말려서 물에 우려 드시는 경우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산삼주를 꼭 담그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어디 가서 홍삼을 사셔도 300-400불 주셔야 되는데 그럼요. 산삼을 지금 100불 건산삼 같은 경우는 150불짜리 지금 사시면 네. 바로 술에 담그셔서 정말 담글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몸이 지금까지 안 좋으셨던 분들, 네. 다른 건강식품 드셨는데 효과 못 보신 분들, 감기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오늘 구입하셔서 효과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13-388-1234, 213-388-1234로 선착순 20분께만 혜택을 드립니다. 200불짜리는 100불에, 300불짜리는 두 박스 구입하시면 한 박스는 프리로 드리고요. 500불짜리는 300불에 드리면서 500불짜리 사시면 300불짜리 꿀삼 한 병을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1000불짜리 사시는 분께는 400불짜리 산삼 파우치. 이거는 이미 아주 네, 다 다려 놓은 성껏 다려 놓은 거니까. 네네. 네, 아까 설명 참 잘해 주셨는데 요것도 드시면 파우치 드시면서 그동안 다음 거는 준비해서 드시면 좋고요. 건산삼도 300불짜리를 50% DC에서 150불에 드린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 한국으로 명절을 맞이해서 이 산삼 선물 보내드리면 정말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건강만 한 게 없고요. 네. 부모님들 용돈 드리시면 잘 안 쓰세요. 맞아요. 예, 산삼 오늘 꼭 이렇게 구입하셔서 보내셔서 네.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한국으로 보내실 분들은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면 또 알아서 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213-388-1234로 하시면 됩니다. 거기 저 뭐죠? 공진단도 지금 판매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저희가 산삼 공진단 또 홍삼 공진단 네. 그다음에 한국신약 공진단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지금 입원 환자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그렇게 링거를 맞아야 되는 분들 급하게 체력을 좀 끌어올리고자 하시는 분들도 오늘 공진단 구입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뭐 오늘 이렇게 특별 세일은 없지만 네. 오늘도 공진단 오시면 산삼 공진단 홍삼 공진단도 20%씩 해드릴게요. 오, 진짜요? 예, 지금 원고에 없는데요. 네. 예, 입원 환자분들 아니면은 뭐 급하게 드셔야 되는 분들 계시다면 네. 딱 세 분께만 잘 여쭤봤네요. 네. 그래서 산삼공진단, 홍삼공진단만 네. 30개짜리 저희가 20%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발렌타인스데이를 맞이해서 뭐 연인들끼리 아니면은 뭐 미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신 분이라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산삼 선물해보는 것도 좋겠고요. 아니면 같이 부부가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부모님 계신 분들은 특별히 오늘 세일할 때 지금 빨리 전화하시고 한국에도 좀 보내시고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정리 좀 쫙 해주세요. 네, 오늘 매장 위치는요.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매장에 있습니다. 분수대 앞에 바로 있고요. 네. 전화번호 213-388-1234-388-1234고요. 한남치인 건너편 배보리 순두부 몰 안에도 저희 매장이 있습니다. 213-388-1234번이고요. 부에나팍으로 가실 분들은 5300 비치 블루버드 부에나팍에 있습니다. 비치와 멜번길 보시면 홈쇼핑 월드 안에 저희 천정산삼이 있고요. 213-388-1234-388-1234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생산삼 200불짜리를 50% 해드려서 100불 해드리고요. 300불짜리는 두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프리로 드립니다. 500불짜리 생산삼은요. 300불짜리 꿀삼 한 병을 선물로 드릴 거고요. 1000불짜리를 사시면 400불짜리 산삼 파우치를 드리고요. 오늘 건산삼 급하게 드실 분들 300불짜리만 저희가 50% 해드려서 150불까지 세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그리고 두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공진단 20%? 예, 20% 세 분만 해드리겠습니다. 세 분만 213-388-1234로 빨리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천정산삼의 그레이스강 매니저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초대석. 이 프로그램은 광고주 협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시간은 나치치 소파를 가장 싸게 판매하는 에이스 가구점 북경중위대 자존심을 지킵니다. 올림픽과 윌턴 북경예술원 소비자 만족 1위 믿을만한 1등 관광은 아주투어뿐입니다. 아주 좋은 아주관광 공동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전 세계에서 골프채, 용품, 의류를 가장 싸게 파는 윈 승리 골프.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단 나흘간 파킹낫 대세일. 브랜드 골프백 또는 하프백이 단돈 50불부터. 각종 골프 의류, 브랜드 선글라스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타운 내 유일한 마르만 공인 딜러 윈 승리 골프. 신제품 로얄 시리즈 특가 세일. 전 세계에서 골프채, 용품, 의류를 가장 싸게 파는 윈 승리 골프. 파킹낫 대세일. 벌몬과 구가 파란색 지붕 윈 승리 골프. 213-385-3685. 그룹 윈. 킹 세종 크리에이티브 한국 우무거이 통고 한국 원지 쉐회 EBC의 이노스드란니의 사마자마나 겐고 엑스라네로 엔한글 그 한글로 외국어를 정복한다. Please try it on. 외국어 정복은 한글로 한글로 글로벌 언어 학습 3개월이면 외국어 말문이 팡팡.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오전 10시부터 한글로 개발자의 방미 공개 강좌가 있습니다. 714-441-1000로 문의하세요. 라디오 서울과 남가주 한인 공인 회계사 협회가 함께하는 2018년 텍스 세미나가 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2018년도 개정 세법, 개인과 비즈니스 소득 세법, 부동산 세법과 각종 공제 혜택에 관해 상담과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텍스 세미나는 융자 정말 잘합니다. 집 융자가 제일 쉽다는 융자나라. 세금 혜택과 더불어 고객의 구좌는 손해보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연금 플랜, 재정 상담가 그레이스강 협찬입니다.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손님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모시는 강남회관에서 계절의 별미이자 깊은 맛을 자랑하는 전골을 소개합니다. 해물이 가득한 해물전골, 쫀득쫀득한 양과 곱창의 환상조합 곱창전골, 강남회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오뎅전골. 지금 강남에서 따뜻한 가을 정취를 느껴보세요. 완벽하게 준비된 강남회관 패티오에서 각종 스포츠도 즐기세요. 323-937-1070 강남회관. 네, 오늘 끝곡으로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전해드리면서 시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지훈, 이정원의 라디오 콘서트 이어집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유선입니다. 건강관리, 항상 우메캔으로 했는데 이번에 화장품까지 나왔더라고요. 역시 우리의 몸을 잘 이해하는 우메캔이니까 피부도 따갈더라고요. 우메캔만의 특별한 성분으로 약해진 피부 면역력을 올려주니까 탄력부터 주름까지 피부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우메캔 L&B 지금 시작해보세요. 888-941-3311 888-941-3311 우메캔. 남가주 토요대 딜러는 여러분의 승승장구하는 새해를 응원하며 2018 캠리와 함께 더 멀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스포티하고 매끄러운 캠리로 모든 크고 작은 행사를 스타일리시하게 맞이하세요. 또한 모든 2018년형 캠리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첨단 기술의 세이프티 시스템 토요다 세이프티 센스로 어디든 자신 있게 달리세요. 오늘 신형 캠리를 확인하시고 2018년을 최고의 해로 만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께서 신형 토요타를 구입하시거나 리스하실 때 무료 정비 서비스인 토요타 케어를 받게 되십니다. 토요타 케어는 2년 혹은 2만 5천 마일 중 먼저 해당되는 것의 정기 공장 서비스 혜택입니다. 보호잠금 장치와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도 있습니다. 가까운 토요타 딜러를 방문하셔서 자세한 내용과 예외사항을 알아보세요. 미국 내륙과 알래스카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남가주 토요타 딜러에서는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해드립니다. 함께 달리는 토요타. 롤랜드가 봄맞이 침구류 선물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며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온더구 거울털 이불, 부드럽고 시원하며 가벼운 천연 소재 텐실 사티나 이불, 실버 이온으로 세균 곰팡이와 수맥을 차단하는 은으로 직조된 실버 패드 등 명품 선물과 봄도 함께 가져가세요.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롤랜드 LA 323-731-1111 플러튼 714-739-8888 플러튼 얼바인 가든그로브 JS 오토 바디앤 종합정비 공장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섬세한 손재주의 한국인이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JS 오토바이샵 대표 조셉 리입니다. 당황스러운 교통사고 888-636-5067로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 토잉부터 사고 처리와 보험 처리, 렌트카 그리고 수리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움직이는 바디샵, JS 오토 바디샵엔 종합정비공장 888-636-5067, 636-5067. 박혜영 산부인과에서는 한인타운 유일 내시경 진단으로 친절하고 정확한 진단을 해드립니다. 특히 갱년기로 고생하시는 분은 박혜영 산부인과로 문의하세요. 박혜영 산부인과는 LA와 로렌하이츠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유튜브와 구글 검색에서 박혜영 산부인과를 만나세요. 213-386-3450 213-386-3450 차헐리우 장로병원 협찬입니다. 안영구 졸음 제거 미국 탑 1% 인증 병원 IRB에서 줄기세포 최초 정식 허가받은 한인 최초 병원 마이다스 성형외과 그룹 최한태 원장의 건강 칼럼. 안녕하십니까. 반영구 주름 제거 미국 탑 1% 병원 마이다스 성형외과 그룹의 최한태 원장입니다. 마이다스 성형외과 병원은 미국 TV 방송국 KCAL9TV에서 한인 성형외과 중에서 최초로 비만을 치료하는 최고 성형외과 병원으로 1등상을 받았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도 정식 허가받은 유일한 한인 성형외과입니다. 오늘은 색소를 제거하는 슈퍼 피코 레이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저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장비가 치료를 어떨 때 치료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색소가 있는 것을 점이라고 말합니다. 점은 지름 3mm 이하 되는 것들은 보통 보비라고 하는 장비로 또는 CO2 레이저의 커터라고 하는 레이저 치료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보통 1회 내지 2회 시술로 모든 치료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표피성 잡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햇볕에 의해서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들은 대부분 표피성 잡티입니다. 선스팟과 에이지 스팟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색소는 IPL이나 O3이나 또 최근에 나온 BB 레이저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피성 색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피층에 깊이 있는 색소들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치성 기미라든가 오토모반 등은 일반 레이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토닝 레이저라고 하는 C6나 레블라이트 스펙트라 또는 파스텔 또는 라비엔이라는 레이저 장비를 통해서 치료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은 또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나노 사이즈로 색소를 부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장비보다도 쉽게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나노 사이즈라는 것은 보통 머리 굵기의 100분의 1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나온 레이저가 피코 레이저라고 합니다. 이제 피코 레이저는 파장이 750이라 하고 또 1년 전에 나온 장비가 슈퍼 피콜라 레이저라고 합니다. 그것은 웨이블랭스가 450, 토닝 레이저는 1064입니다. 웨이블랭스가 적으면 적을수록 피부에 적게 데미지를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난치성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오토모반 모든 잡티를 없애는데 혁명을 일으키는 피코 레이저는 나노 레이저라 하는 기존의 토닝 레이저 1064는 나노 크기, 즉 머리카락의 100분의 1 크기로 색소를 부수어 잡티를 없애는 치료법입니다. 그러나 피코 레이저는 100분의 1 크기의 머리카락을 또 1000분의 1로 크기로 색소를 나누어서 부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부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도 훨씬 빠른 속도로 색소를 부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색소를 부수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피코 레이저를 발전시켜 새로 나온 슈퍼 피코 레이저는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색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기미, 검버섯, 잡티로 칙칙한 피부를 고민하는 여러분께 슈퍼 피코 레이저 치료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영구 주름 제거 미국 탑 1% 인증병원 마이더스 성형외과 그룹 최한태 원장 웨나팍 오피스 714-522-5550 LA 코리아타운 213-263-2556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CBB뱅크 트레저리 매니지먼트 서비스 빠르고 간편해진 은행 업무로 시간을 절약하세요. CBB뱅크 제공 15 세시를 알려드립니다.